딱히 결례돼 아무도 우리 사이 방해하면 no.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해줄 my girl 외롭고 슬플 때 힘이 돼줄 my love 그런 나를 지키고 싶어 아침 햇살 가득 널 비추고 싶어